하나 둘 셋 넷 꿈속이 꿈일까 깨도 똑같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깊고 긴 꿈에 빠진 느낌이 부풀어 내 맘이 하루에도 몇 번씩 Lose it all for not with you Trade in anything but my dreams come true 왠지 좋았어 baby 그림처럼 다시 네가 거기 서 있던 날 스친 그날 이후로 모든 순간들이 너에게로 스며들어 난 요즘 everyday yeah. 널 떠올리기 전부터 널 떠올리고 내 그때마다 yeah. 웃는 것도 모른 채로 웃고 있고 내 yeah. Can you take all my love 널 그려 난 지금 다시 떠올라 네 맘이 이번에는 좀 더 멀리 내게만 열리는 꿈보다 꿈 같은 구름보다 높은 곳을 혼자 떠다니는 혼자 멈춰버려도 좋아 아직 깨고 싶지 않아 No no 이건 나의 노래 서툰 고백 들린다면 받아줘 난 요즘 everyday yeah. 널 떠올리기 전부터 널 떠올리고 oh, yeah. 멈춰진 순간